우리는 지난주 아주 은혜스럽게 공동회를 아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분들을 잘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안 된 분들 소수 있지만 조금 더 준비하셔서 더 좋은 그런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사랑을 많이 주셔서 은혜스럽게 우리가 공동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이번에 이제 그 선출되신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이제 지금은 권사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6개월 후에 임직을 받고 나면 이제 우리가 권사님 이렇게 부를 분들입니다. 사진이 실물보다 다 조금 못 나왔습니다. 그죠? 예. 실물들이 훨씬 더 예쁘십니다. 보시고, 아, 이분들이 이번에 선출이 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예, 저기 이제 장로님들과 또 안수집사님으로 저분들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이 사랑의 교회를 사랑으로 잘 섬겨갈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뽑았으니까 또 좋은 교회에 이렇게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로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직분을 받게 되면 사실은 더 겸손하라는 것이죠. 더 조심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그렇죠? 더 많이 낮아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더 겸손해 주시고 더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더 낮아지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조심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지도자가 되려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 그러냐? 그 다음 말씀 보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되면 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니까 리더가 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로 선출이 된 사람들은 더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별 말 아니었는데 아, 뭐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뭐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 말의 어떤 비중이나 무게가 더해지는 것이죠.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을 이렇게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럼 뭐 지도자들만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 그러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새로워졌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너도 알고 나도 알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것은 무엇이냐?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 자, 말이 그전에 내 맘대로 막 하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제대로 내가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말이 바뀌는 것이지요.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선한 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말들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보 보시면 피해야 될 여덟 가지 유형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에게도 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번 주에 말에 대한 설교들을 몇 개 들어봤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수학을 100점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달려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국어는 그랬습니다. 국어는 예. 예.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뭐냐면 40% 이상 되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말이 뭐냐, 내가 한 것이 뭐냐, 내가 뭘 잘하냐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잘하냐. 자, 그런데 또 부모님들이 제일 상처받는 말은 또 뭐냐. 그 뭐냐면 80% 이상이 되는 부모님들이 이 말에 다 상처를 받는데요. 한번 볼까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아, 그런 말에 부모님들은 다 상처를 받는데요. 그럼 자녀들은 이 말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 네. 자. 우리가 요새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강조되는 그 말이 EQ라는 것입니다. 그 emotional quotient, question이라는 말이죠. EQ. 뭐 정서 지능, 그래서 emotional intelligent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제로 옛날에는 IQ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IQ는 사실 드러나는 얼마 안 되고 진짜 EQ가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그거. EQ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EQ가 높은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또 지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통제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EQ고 이 EQ가 높은 사람이 참 행복한 예,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도 잘하는 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EQ는 어떻게 이게 발달되는 어떤 사람들이 EQ가 이렇게 좋아지는가? 예. EBS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집 두 집의 애들을 보니까 한 A, 다른 집, A, B가 있는데 A 집의 애는 EQ가 참 높고 B 집에 있는 애는 EQ가 낮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조사를 했냐면 이 두 집에 어떤 말을 쓰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EQ가 높은 집에서는 긍정적 언어를 쓰는 거야. 기쁨, 뭐, 좋다, 뭐, 잘해. 이런 말이 주로 말이고, EQ가 낮은 집은 미워, 뭐, 안 돼.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가 아이들의 EQ, 그러니까 정서적이고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예. 자, 또 이런 그 실험도 해봤습니다. 이제 어른들인데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5분 동안 어떤 언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랬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망, 폭력, 우울, 짜증, 공포, 거짓말, 불평, 시기, 질투 이런 말들을 가지고 5분 동안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또 한 그룹에는 5분 동안 긍정적인 말들, 온유, 사랑, 평화, 뭐 만족, 즐거움, 상쾌함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언어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버려. 5분 동안 5분. 예. 근데 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골목을 이제 그 복도를 지나서 한 문 앞에서 잠깐 기다리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5분밖에 그 말을 갖고 하지 않았는데 잠깐 가서 일부러 이제 기다리게 한 거죠. 그죠? 그 앞에 이 안 좋은 언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했던 사람들은 5분을 견디지 못해갖고 다 짜증을 내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투덜거리면서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고 신경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룹들은 80% 이상이 10분, 이 10분이 맥심이었습니다. 10분 동안 편안하게 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다른 건 5분 동안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썼고 네거티브한 언어를 쓴 이 차이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10분 동안 편안하게 그냥 별일 없듯이 그냥 있었고 어떤 사람은 5분이 못해서 조급해갖고 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고 짜증스럽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직접적으로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가정이나 또 교회나 직장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잘 참고 잘 견디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 잘 되고 행복한 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근데 나쁜 말을 쓰면 기분 나빠지고 머리도 나빠지고 그죠? 감정도 나빠지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예, 지옥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말을 쓰느냐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이들이 뭘 잘하고 왔어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도 뭐든지 조금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죠? 아이들이 뭘 잘하고 왔어.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자, 여러분 지금 속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 마음을 다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한번 시작. 별로 이렇게,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첫째 했으니까 이제 둘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둘째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 여러분 마음이 우리는 다 전달됩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너는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둘째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시작. 너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예. 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 엄마가 뭘 해줬어? 이게 아니고. 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 해봅시다. 시작.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건 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잘 지켜주시고 도우신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신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 집안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집은 정말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집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왔을 때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어?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제가 너무나 좋아요. 어? 권사님 때문에 교회 올 맛이 나요. 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교회 온다니까. 어?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 그럼 이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즐거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우리 언어를 바꿔가야 됩니다. 언어를. 예.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봅시다.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말에 실수가 있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그런 실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두 주 전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에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 저도 용서하겠으니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은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지켜주십시오. 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런저런 세상에 많은 시험들, 말의 시험, 물질의 시험, 뭐 여자의 시험, 남자의 시험, 이런 모든 시험들이 우리가 살면서 있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유혹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동일하게 이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가 이 유혹을 이겨보겠습니다 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유혹을 이길 테니까, 누구의 말의 시험이 내가 이길 테니까, 여자의 시험에서 내가 이겨보려 하니까, 내가 돈의 유혹에서 이겨보려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말은 파이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이제 영어로는 두 개입니다. 템프테이션과 테스트와 이점이죠. 그죠? 이 템프테이션이 유혹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죠. 그죠? 이건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유혹해가지고 나쁘게 만들려는 것이죠. 근데 테스트 이점이 뭐예요? 시험을 치면 잘 돼서 좋은 쪽으로인 거예요. 전반적인 템프테이션은 좀 마귀적인 것들이 많은 것이고, 테스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것이, 이 죄를 짓는 것이 그냥 외적인 것에만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죄를 짓는 거는 바깥에서 이런 것이 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그런가? 예. 자,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그 여인으로 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왜 죄를 짓는 겁니까? 우리 속에 음욕이라는, 음란이라는 그런 악이 있기 때문에 짓는 것이죠. 여러분, 돈 있죠.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가 시험이 들어서 막 미워하게 되고 막 정죄하게 됩니다. 뭐 그 사람의 말에 실수도 있겠지만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교만함, 나의 넉넉하지 못한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연약하고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도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분들이 많다. 안타까운 것이지.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이런 시험에 넘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 환경이 이러니까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지는 게 정상인가? 이게 바른 것인가 도대체? 자, 우리는 이 시험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 그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그런 시험을 하죠. 그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내려보라. 천사가 너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 시험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봐라. 그럼 내가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예. 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아주 한 챕터, 유명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한 1500년경에 다시 땅에 온 것입니다.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또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잘 사랑하면서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민심이 막 동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추기경이 예수님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이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에서 왜 예수가 당신이 빵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추궁을 합니다. 우리는 다 빵이 필요하다. 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늘의 빵을 위해서 이 땅의 빵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은 지금 이 사람을 과대평가한 거다. 그러면서 예수를 비난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아, 기적! 사람들은 기적을 원한다. 당신처럼 그래 순종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는 순식간에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적.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들이 원하는 종교의 본질이다. 예. 그리고 그걸 채워줄 때 사람들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권력을 지향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라고 그러지 당신처럼 순종하면서 낮아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쉽게 이 땅의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한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험을 이긴 것은 당신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간들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더 이상 어지럽게 하지 말고 빨리 당신은 사라져라. 기독교가 빵의 종교, 기적의 종교, 권력의 종교로 전락해버린 타락한 기독교를 비웃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의식주나 또 믿음의 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나 또 세상의 질서를 위한 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악을 사용해서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을 성경은 잘못했다 얘기합니다. 사단이 말한 것은 사실은 다 거짓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빵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종교가 또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의 욕망과 나의 믿음 없는 아주 실제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했지만 그 사단의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넘어가는 것이 그런 것이 있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다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다 충족될 것 같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미가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뭔가 권력 있고 명예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다 될 것 같다고 세상은 유혹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지요. 빵이 필요하지 않냐.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렇죠? 예.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야 네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사람도 알 거 아니야. 한 번만 잘하면 된다. 한 번만 거짓말하면 된다. 한 번만 속이면 된다. 예. 한 번만 절해봐라. 그렇게 우리를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어떤 소리를 듣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안 좋은 죄의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도 역시 나인 것입니다. 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주어졌지만 거짓말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빵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나의 이런 권력, 이거 힘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아, 그렇게 내가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을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넘어지는 것을 아주 괜찮다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유혹을 이겼지. 예, 이 추기경이 예수께 와서 지적을 하듯이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시험들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처럼 살면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리의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4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 가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말씀. 왜 말씀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하느냐?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정말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건강해야 된다. 뭐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세상의 소리에 더 비중을 두면서 이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가치가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구체적으로 승리해 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렇죠? 우리의 먹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채우기 위한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영적 양식도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혼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죠? 어떤 소리들이 들립니까? 아, 여기도 가봐야 될 것 같고, 저기도 가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먹어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먹어봐야 될 것 같고, 그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예? 이것도 안 해봤고, 저것도 안 해봤고, 그냥,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더 같이 해야 된다고, 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더 크게 들린다면, 예. 그럼 우리가, 예. 이 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몇 가지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 검은 늑대와 흰 늑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많이 깨웁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아, 인디안 우화 중에 하나죠. 그죠?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검은 늑대. 이 검은 늑대는 뭡니까? 검은 것은 내 안에 있는 화, 질투, 욕심, 오만, 거짓말, 헛된 자존심 이런 겁니다. 흰 늑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화, 기쁨, 희망, 겸손, 친절, 자비, 너그러움, 진실 이런 겁니다.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두 마리가 늘 싸우고 있단다. 그러니까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나요? 누가 이깁니까?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예, 내가 밥을 많이 주는. 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의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영적인 우리 자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개는 우리 안에서 늘 싸웁니다.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누가 이기는가? 내가 밥을 많이 주는. 예. 세상의 것들로 그냥 욕심과 탐욕과 저 음욕과 더러운 것 이런 생각과 그런 말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예. 선한 흰늑대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흰늑대 성령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 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이제 가져옵니다. 가져왔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기랏 여림이라는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 120km라는 어떤 산골에다가 묻어릅니다. 쫙 구석에 갖다 놓은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래 놓고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왜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도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이 농사를 짓는 모든 방법들이 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땅에 살면서 그 방법으로 살려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 법을 따라서 사는데 그게 다 우상을 섬기는 일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그 우상을 이렇게 절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농사를 지며 그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하나님께 미안한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블레셋 동네에서 그 법대로 사니까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고 있는 압제 속에. 그러니까 마음 한쪽에서는 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짓고 이걸 놓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붙잡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느냐?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20년. 20년 행복하지도 않고 괴로운데 저 고통스럽게 그러면서 그냥 2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참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거 교회는 오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이 놓아야 되는 그 우상과 같은 것들을 꼭 붙잡고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지 착각하고 이걸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걸 붙잡고 그냥 시간만 어영부영 하는 거죠. 교회 오면 죄책감에 미안함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어떻게 놓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죠. 20년의 세월이. 시간 금방 가잖아요. 예. 금방 갑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20년, 와, 길다 싶죠? 아니잖아요, 그죠? 금방 20년이 갑니다. 예. 자,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럼 이제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야, 이제는 좀 그만하고 하나님, 너희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이 20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겁니까? 20년 동안, 장장 20년 동안. 뭐 이렇게라도 돌아와서 다행이긴 한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20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그 죄책감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을, 하나님을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저는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이, 더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하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 싸움은 우리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유혹과 싸워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여기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뭐 김집사도 생각날 거고 박집사도 생각날 거고 이집사도 생각날 거고 하나님 이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박 집사님의 죄도 김 집사님의 죄도 김 권사님의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이 시험이 든 것 같습니다. 이분을 하나님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함께하라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싸움을 잘 해가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함께 이 싸움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는 겁니다.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면서 이 싸움을 해가는 것이지.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제가 금주에 보낸 것입니다,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하라고 보낸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제가 1년 2년 8개월 됐죠. 그 전에 있던 친구들은 더 오래됐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예. 이제 거의 이제 150개 가까이 되죠. 그 전부터 있던 한 300개 됩니다.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받아보시죠. 제가 그거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씩 걸려서 사실은 저 말씀을 이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봐야 되니까 잘 그래도 볼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이 그림이 이 연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3, 40분, 뭐 보통 1시간씩 하기도 그럽니다. 우리 집사님 와가지고 뭐예요? 예. 그 그림 찾고 있는 거,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 그림을 찾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렇죠? 예. 함께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 이 사람도 이 말씀으로 한 주 살았구나. 예. 이 말씀으로 이 사람도 한 주간 승리했구나. 그러라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에서 성경의 말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이 유혹을 이겨가게 하는, 그래서 유혹에서 끝나고 죄짓는 자들이 아니라 유혹에서 승리함으로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부터 바꿔갑시다. 부정적이고 그저 불필요한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도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를 이 유혹에서 승리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케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